하다 놓친 풍선처럼 내 사랑이 떠나버렸네. 내 맘에 꽁꽁 묶을걸 타오른 가슴 전부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엇해. 아차하다 놓쳐버렸네. 아차하다 놓친 풍선처럼 내 사랑이 떠나버렸네. 내 맘에 꽁꽁 묶을걸 타오르는 가슴 전부를 망설이다 모든 것이 끝났어. 떠나서 아차하다